주체 백력. 2017년 7월 27일 노동신문에 실린 군사론평원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27로 빛나는 선군조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727. 불러만 보아도 승리자의 자부심으로 가슴 벅차지는 우리의 전승절이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해마다 맞이하는 승리의 날이건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올해의 727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여느 띠 없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끌어번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727 전승 신화를 뒤집고 제놈들의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켜버리고 가소롭게 그지없는 광대극들을 벌려놓아 만 사람들의 쓰디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 앞에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하고 패전의 항복서를 쏘바친 수치로 하여 너무도 오랫동안 가슴 아리를 하던 나머지 이제는 혼마저 빠져 성장이 풍기는 늑다리들과 철머리는 거울리게들까지 내몰아 갖가지 황당무계한 기념행사라는 것을 벌려놓으려 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흑백을 전도하며 기발한 오구랑수를 써도 패배자로서의 지역스러운 오명을 벗을 수는 없다. 발버둥 질 치면 질수록 잘해주는 수치가 더 커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어리광대들의 비극이 있다. 패배자들의 어리석은 망동은 선군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역사만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켜줄 뿐이다. 누가 승리자이고 패배자인가를 역사에 똑똑히 새겨둔 전승의 727과 더불어 영원한 조선의 승리를 나눠올 제2의 727에 대해 세상에 대고 소리쳐 말하고 좋아한다. 1. 불멸의 전승 진화,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 세상에는 불가사의하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많지만 지난 조선 전쟁처럼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은 드물다. 조선 전쟁은 일반 군사 상식과 관례, 교전 쌍방의 군사력으로 볼 때 너무도 대비가 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개전 초기에 벌써 그 결과를 예단할 정도였다. 몇 가지 숫자와 자료로 1950년대에 우리 공화국과 미국의 국력을 대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영토는 78대 1, 인구는 10대 1, 국가 장군 역사는 174년 대 2년, 경제력과 군사력은 비교 불가능. 이 중에서도 군사력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어디 그뿐인가? 미제가 조선 전쟁에 투입한 15개 나라 추종국가 군대들까지 포함한다면 쌍방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에 대한 가장 적중한 표현이 바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맨 주먹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최신 장비로 무장한 날강도 무리와 맞선 어려운 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이길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군사 상식으로 보나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 경험을 놓고 보나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가 제놈들이 수적 군사기술적 우세를 믿고 세계 앞에 조선의 운명은 이런 두 시간 내에 결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빠르게 호언장담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언론들도 강대한 미국과 청소한 조선과의 전쟁은 결말이 뻔하다, 조선의 생사존망이 경각에 이르렀다고 불안과 우려를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는 전쟁 시작부터 여지없이 깨어져 나갔으며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난 지 열흘 후인 1950년 7월 5일 인민군대와 미제 침략군 사이에 오산에서 벌어진 첫 전투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미군이 나타나기만 해도 북조선군은 주랭랑을 놓을 것이라고 의시되며 우리에게 덤벼들었던 스미스 특공대는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 부대들의 드세찬 공격 앞에 완전 괴멸되고 말았다. 당시 미제 침략군 특공대 대장이었던 스미스는 자기의 실전 추억담이라는 데서 이렇게 개탄했다. 조선 전쟁은 미국의 전쟁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패배의 첫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아마 나의 이 예언이 조금 더 틀리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조미 대결의 첫 패전자인 스미스의 예언은 곧 현실로 되었다. 패전을 모르는 상승사단이라고 떠버리던 미24 보병사단은 인민군대의 포위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어 무참히 전열되고 말았으며 300여 척의 최신 군함과 약 1000대의 비행기들로 무장한 맥아도의 5만여 명의 대군이 한 개 해안포 중대와 한 개 보병 중대밖에 안 되는 월미도 영방위자들에게 3일 동안이나 처참하게 얻어맞았다. 바다에 움직이는 섬이라고 자초하던 미제 침략군 해군의 1만 7천 톤급 중순양함 볼티모호가 단 4척의 오리전 공격을 받고 수중고헌이 되어 세계 해전사에 특기할 기록을 남겼다. 공중우세를 그처럼 요란스레 떠들어대던 B-29 폭격기들이 한 주일 사이에 공중전에서 20대나 격추되자 미제가 평양 이북 상공회로의 주간 출격 비행을 금지시킬 정도였으니 더 말이 못하겠는가. 이 소식에 접한 소방의 한 군사평론가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2,800대의 B-29가 파철더미로 되고 마는 세계 공군 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당했다고 야유하였다. 1950년 안으로 조선전쟁을 종식시킨다고 시덥게 떠버리며 다섯 개 군단의 병력을 동원하여 벌린 크리스마스 총공세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가 폭로한 것처럼 미제 침략군 육군 사상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최대의 패배로 끝났다. 기울어져가는 전쟁 형세를 돌려세우기 위하여 품들여 준비한 대규모 하기 및 주기공세와 신공세 역시 침략군 무리들의 죽음만 더 쌓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얼마나 혼쭐이 났으면 미제가 침략군 놈들이 무리 죽음을 당한 곳들을 함종걸, 상심령, 피해릉선, 단장의 릉선, 적역고지, 보링경기장 계곡, 은폐호 고지라고 부르면서 벌벌 떨었겠는가. 조선전쟁 도모를 명령하였던 전쟁두목 투로맨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백악관에서 쫓겨나고 전쟁광신자 아이젠하워가 그의 뒤를 이었으나 전쟁 형세를 역전시킬 수 없었다. 지난 시기의 침략전쟁들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워 백전노장으로 악명높던 맥아도나 리치웨이 클라크는 조선전쟁에서 패전장군으로 락인되고 미 발군 사령관이었던 워커는 인민군 적후투쟁부대의 매복전에 걸려 황천객이 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던 벤프리트는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호평을 받고 파면되었다. 미제 침략군 구군단장 무호는 비행기와 함께 한강에 처박혀 물고기밥 신세가 되었고 이른바 상승사단이라고 자랑하던 미24 보병사단의 사단장 띠는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목숨이라도 건져보려고 허술한 사병 차림을 하고 도망치다가 나우린 인민군 전사에게 포로되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미일 해병사단장 스미스는 보아들의 대부분을 무덤 속에 보내어 무덤장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받았다. 미국이 조선 전선에 자기 나라 육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과 태평양 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끌어들인 주종국가 군대와 남조선 괴뢰군,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한 도합 200여만 명의 대병력과 막대한 전투기술 기재들을 들이밀고 200억 달러 이상의 군사비와 태평양 전쟁에서 소모한 것의 11배에 달하는 7,300여만 톤의 군수물자를 쏟아붓는 등 수적 기술적으로 비할 바 없는 우세에 있으면서도 이처럼 피 터지게 얻어맞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조선전쟁 직후 서방의 한 군사평론가는 미국 뉴욕타임스지에 이렇게 발표하였다. 월가의 상인들이 애초에 북조선을 우습게 여긴 것부터가 돌이킬 수 없는 오유였다. 그들이 약자인가? 아니다. 전쟁 행정이 보여주다시피 그들은 무장 장비는 열세했어도 특이한 전략과 전술, 변화무쌍한 전법에 의거하여 싸우는 강자였다. 미국의 장군들이 때늦게나마 저들이 상대한 군 통수 김일성 장군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요격전의 능수라는 점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했다. 바로 그것이었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가 작은 나라도 가장 강대하게 만들며 령도자의 탁월한 사상과 전법이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 수 있게 하는 근본 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데 미국이 패전을 면치 못한 기본 원인이 있었다. 보총에도 사상을 지으면 원자탄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조선의 사상 중심론, 일심단결의 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오판한 탓에 미국의 전쟁교에 소달한 저들의 군사기술적 우세만을 하느님처럼 믿고 날뛰다가 종당해난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단 것이다. 조선전쟁 당시 미국의 패전 장군들은 저들의 패전에 대해 이렇게 실토하였다. 신화는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다. 미 국무장관이었던 마샬. 솔직히 말하면 조선전쟁은 커다란 군사적 재난이며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상대와 잘못 싸운 잘못한 전쟁이었다.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었던 브래들리. 개국 이래 미국의 위신이 지금처럼 땅바닥에 떨어진 적은 없었다.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미국은 조선전쟁과 조선정전 담판에서 당한 쓰라린 과오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리치웨이. 나는 패배감을 느꼈다. 승리 없는 전쟁, 그것은 미국 역사에 없는 수로이다.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미국이 조선에서 패배한 것은 매우 명백한 일이다. 세계의 그들, 조선인민군. 그들을 격퇴하기에 충분한 군대는 없다. 미 호전 장군이었던 타프트. 조선전쟁을 도발한 것으로 하여 미제의 운명은 이렇게 비참해졌으며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둔 승리는 세계 전쟁사의 기적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다. 신화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이 경이적인 승리를 통하여 선군조선의 영원한 7.27의 전통이 불이 내리게 되었다. 2. 역사의 대기적 점이대결 구도의 변화. 오늘 우리 공화국은 전업 높은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 맹주국으로 솟구쳐 올랐다. 조선의 전략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점이대결 구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난 시기의 점이 대결은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 책동과 핵위협 공갈에 맞받아 대응하는 구도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물리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하여 핵 초대국인 미국과 비핵 국가인 우리 공화국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군사적 힘의 불균형 때문이었다. 세계 제1의 핵강국이라고 자초하는 미국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전략적 타격 수단들을 소만히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공화국은 자위를 위한 전술적 무기들을 갖춘 데 불과하였다. 지난 시기 미국이 수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여도 우리에게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다. 전후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망각하고 우리에게 매번 뗀매를 맞으면서도 침략전쟁 도발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린 것은 결국 핵전략 자산의 우세를 믿고 설치된 핵과대망상증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선반도를 비핵화할 때 대한 제안들과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대한 발기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한사코 부정하고 우리 공화국을 터무니없이 골고들면서 노골적인 핵 위협 공갈에 광분하였다. 특히 새 세계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테러 지원국,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등 각종 전쟁 각본들을 줄줄이 공개해대며 실해동 훈련을 통하여 그 현실성을 검토 확정하다 못해 나중에는 핵타격 수단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선제공격 기도를 서슴없이 드러내놓았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겨레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특단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더욱 노골화되는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포하였다. 우리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정의의 핵억제력으로 미국의 악랄한 침략전쟁 도발 책동과 핵위협 공갈을 영원히 끝장내려는 확고한 의지와 단호한 결심의 발현이었다. 지난 조선전쟁 시기부터 반세기 이상이나 미국의 악랄한 핵위협 속에서 살아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로서 그 누구의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이 그것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발과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더욱 악랄한 핵위협 공갈과 대조선 적대시 책동에 매달렸다. 특히 오바마 전 미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핵전쟁 도발 책동에 그 어느 때보다 광분하였으며 우리의 명주를 조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의 보다 강력한 초강경 대응 조치를 유발시켰다. 2013년 3월 31일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 제시되었다. 이 병진 노선은 핵무력을 중추로하여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번영을 일으켜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었으며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한 가장 정당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 중앙의 병진 노선을 높이 받들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결사선을 벌려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미국은 불맞은 승냥이처럼 더욱 미쳐날뛰면서 우리의 병진 노선을 악랄하게 헐뜯어댔으며 그것을 구실로 제놈들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합리화해보려고 발악하였다. 우리의 자비적 군사력 강화 조치는 물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을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면서도 저들의 모든 적대 행위들은 정당한 대응 조치로 강변해되고 있는 날강도가 바로 미국이다. 핵항공모함 타격단들과 핵잠수함, 핵전략 폭격기 편대들을 때없이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핵선제 타격 훈련을 공공연히 벌려놓다 못해 이제는 우리의 손해부와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그것은 잠수작전과 선제타격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떠들어대는 지경에 이르렀다. 날이 갈수록 포악무도해지는 미국의 핵공갈과 대서선 적대시 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고도로 강화발전된 핵능력을 련이어 세계 앞에 과시함으로써 적들에게 징벌의 절추를 안기었다. 이번에 우리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은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이 어떤 경지에 도달했는가를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고 미국을 그야말로 기절초풍하게 만든 역사의 대승리로 된다.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침략의 본거지들의 전면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질겁하여 지금 미제 호전광들은 극도로 당황망조하고 있으며 저들의 면상을 보기 좋게 후려칠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또 언제 어느 시각에 받게 되겠는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미 행정부와 군부의 우두머리들이 줄줄이 나서서 우리가 저들에게 최대의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연속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 정책을 내돌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 타격까지 노골적으로 떠들어대며 허세를 부리던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맥빠진 타령을 내려놓고 있다. 미국이 불안한 처지에서 벗어나보려고 최후발악하고 있지만 완전히 달라진 현 조미 대결 구도를 바꾸기에는 너무도 늦었다. 이미 우리는 미국이 달라진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알아들을 만큼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경고도 하였다. 자고자대에 쪼들어 우리를 오판하던 끝에 결국 제죽을 구덩이를 제갑한 격이 된 것이 바로 미국의 처지이다. 부정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놓고 워싱턴의 위정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그래, 70여 년간의 우리와의 대결에서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쓰디쓴 참패와 뼈아픈 수치뿐이다. 짐승도 한 번 빠진 함정에 다시는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 직후 방송 마이크 앞에 나선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대가는 컸다. 이것은 미국의 쓰라린 비극이다라고 제놈들의 실패와 패배를 인정하였다. 트럼프가 62여 년 전 선임자의 교훈을 조금이라도 돌이켜보았다면 아메리카를 지금과 같은 처지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조미 대결 구도의 변화. 이것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미국에게 잘해진 응당한 대가이다. 영웅조선, 선군조선이 창조한 7.27의 전통은 오늘날 이렇듯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기적을 가져온 것이다. 3. 제2의 727 미국의 최후 멸망. 조미 대결의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다. 세계를 이어온 대결에서 승자는 명백히 조선, 패자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이다. 세계는 이미 조미 대결의 결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었다. 지난 1950년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에게서 항복소를 받아냈던 조선인민은 세상의 유일무이한 영웅의 나라, 영웅인민의 빛나는 전승을 이어나갈 것이다. 국제 인터넷 신문 제4언론 편집인인 한 재미동 포학자는 세계의 민심을 담아 발표한 글에서 70여 년에 걸치는 조미 대결의 전기간 미국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정치 군사적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고 밝히면서 정치 군사적 의미에서의 조미 대결은 이미 미국의 완패로 끝났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저히 승산이 없는 우리와의 대결에 계속 매달리면서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우리와의 힘겨운 대결에 막대한 힘을 소모하면서 급속히 쇠퇴몰락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우리의 핵과 로켓 무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혹시만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지름을 쓰는 속에서도 핵탄두를 탑재한 우리의 전략 로켓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4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캘리포니아주 반덴보그 공군기지를 비롯한 여러 기지들의 여격미사일들을 증강 배치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무력을 증강하고 남조선에서 매해 40여 차의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을 벌이는 데만 하여도 수백억 달러의 엄청난 돈을 탕진하고 있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뿐이 아니다.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되자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벌이는 비열한 심리 모략전에도 해마다 수천만 달러씩 쓸어넣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오히려 우리 군대의 강경 대응 조치만 유발시키고 조선반도 주변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자극함으로써 그러지 않아도 쇠진하여가는 미국의 영향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12년부터 연례화되고 있는 미일 남조선 3자 연합해상훈련은 주변 나라들의 해상합동군사훈련 정상화라는 예견치 못한 대응을 불러왔으며 미국이 괴뢰들을 강박하여 추진한 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 사드의 남조선 배치 결정도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저들이 급속한 쇠퇴몰락을 막으려고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민 미국은 오히려 자기를 고립시키고 우리의 힘을 백배해주는 결과만 가져오게 하였다.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다른 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기적과 비약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더욱 무섭게 솟구쳐 오르는 것이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이다. 미국이 지는 해라면 조선은 솟는 해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가 각종 전략 핵 타격 수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이 보다 개선된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중성자탄, 사이버 공격수단 등이 다 포함된다고 떠들어대며 공포에 떨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제는 조선을 굴복시킬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자인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의의 핵으로 미국의 강권과 전횡, 침략 책동을 끝장내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우리 공화국의 세계적 결단으로 하여 침략과 전쟁의 원형인 미제가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다. 미국과 단순히 맞서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총본선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고야 말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적과의 싸움은 무기와 전략의 대결에 앞서 의지의 대결, 담력과 배짱의 대결이다. 지난날 대국이라고 자초하는 나라들이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쩌지 못한 것은 결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맞설 만한 담력과 배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세계를 둘러보면 미국의 강대성에 주눅이 들어 신심을 잃고 대항하기를 꺼려하는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천하제일 명장이신 경야눈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세계 유일 초대국이라고 자초하는 미국을 눈안에로 굽어보시며 언제나 초강경 대응으로 승리를 떨치고 계신다.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야눈 최고사령관 동지의 령도 밑에 세계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최후 승리로 결속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는 더욱 굳세여지고 있다. 세상에 공개한 바와 같이 우리 혁명무력의 대응방식은 이미 선제타격으로 확고히 절안된 상태에 있다. 영원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운명의 선택권은 우리에게 쥐어져 있으며 그가 누구든 어디에 숨어있든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드는 자들은 즉시적이고도 무자비한 우리식의 선제타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잘못 걸은 장소에서 잘못 걸은 시간에 잘못 걸은 상대와 잘못 싸운 잘못한 전쟁을 하였다는 지난 조선전쟁 때의 쓰디쓴 후회를 명심해야 한다. 지난 세기 50년대의 7.27은 980평방미터의 판문점 정전협정 조인장을 전쟁의 승패를 보여주는 역사의 증거물로 남겼다면 앞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최후의 반미 성전에서 반드시 안아올 제2의 7.27은 938만 3123평방킬로미터의 미국 땅 전체를 조미대결에서의 영원한 승자와 패자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만들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이미 정해진 최후 멸망의 운명은 피할 수 없다. 정의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서도 막을 수 없다. 이제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처리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 앞에 하루빨리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뿐이다. 미국은 조선을 정복하는 것은 완성할 가망이 없는 임무이고 수행할 가망이 없는 사명이며 실현할 가망이 없는 목표라고 한 선임자들의 충고를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7.27 전승신화로 시작된 선군조선의 백승의 전통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빛날 것이다. 군사론평원. 지금까지 노동신문에 실린 군사론평원의 글 7.27로 빛나는 선군조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보내드렸습니다.